사랑하는 나의 고향을 한 번 떠나온 후에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내 맘속에 사무쳐 자나깨나 너의 생각 잊을 수가 없구나 나 언제나 사랑하는 내 고향 다시 갈까 아 내 고향 그 속에 사무쳐 자나깨나 나의 생각 잊을 수가 없구나 나 언제나 사랑하는 내 고향 다시 갈까